속을 사라져가는 다정했던 너의 그림자 이젠 모두 흘러가버린 가슴 아픈 추억이여라 서러움에 젖은 눈동자 아득하게 멀어져가고 그대 고운 노랫소리도 멀리 멀리 사라졌어라 다정했던 너의 그림자 이젠 모두 흘러가버린 가슴 아픈 추억이여라 추억이여라